창세기 6장부터 8장은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 홍수 심판이었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의 리허설, 전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온 죄악이 헤아릴 수 없는 속도로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 죄의 속성을 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사도가 말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노아에 관한, 노아의 심판에 관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죄의 그 번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 죄의 속성,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하는 이 6장의 기사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몇 가지 정도의 해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떤 해석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을, 또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난한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 섞였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넘어간 것입니다. 거룩은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삶의 기준으로서의 생명과 같은 기준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별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 후에 있을 것이라고 6장 3절에 선언됩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근심하셨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끝나자 7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는 노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이 구절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과 열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노아를 통해서 심판 후에 세상 질서를 보존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강조한 것은 그의 의인됨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입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고 쭉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비록 죄악이 무성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조차 행하고 성령과 보좌를 맞춰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낸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징 지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좇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불경건하고 불신앙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의 일평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